so good to be back. And there's something I want to say. Are you ready? Now, drop the beat, yo. 가까스고 장한 나좀 맞춤 바라고 죽급사도 마좀 사자가 바라고 장한 타로스가 바기바기 친다무 죽급사양이 약구 가까스고 장한 타로스만 유지고 하꾸 마우가 못 만든 아깐하고 장한 타로스가 못 만든 이틀 말고 디라판 맡았고 까딱한 디라파라 설린구 까딱한 디라파라 망두와 까딱한 디라파라 성부와 여수란 밀리기 가까시 시작한 아구 사랑